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네, 10월 21일 수요일 노래 들려주는 시장의 장미라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또 책 읽어주는 시장으로 잠깐 인사를 드렸군요. 노래 들려주는 시장은 정말 오래간만에 또 진행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노래 들려주는 시장이니만큼 잠깐 노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가수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을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것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요. 난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위해 앞으로 갔죠. 난 그 꿈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해냈어요. 자, 누구 이야기냐 하면요. 여러분 인순이 가수 그 인순이 아시죠? 정말 혼혈아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어떤 커다란 장벽을 분명히 앞에 놓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었어요.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정말 노력으로 뛰어넘은 그런 가수인데 그 분이 한 말을 들려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인순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장윤정의 애가타 못 들어본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가 타도록 들어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애가 네, 오늘 노래 들려주는 시장은 인순이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많은 경험을 하며 웃고 울고 좌절하고 어떤 사건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때론 그 어떤 것보다 큰 위안이나 힘을 얻기도 한다. 산다는 건 참 재미난 일이다. 그리고는 어느새 다시 출발선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한다. 어찌 보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기도 하고. 자, 이분이 이제 그 정말 혼혈아로서 그 정말 어떤 정상에 서기까지 본인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쭉 적은 건데요. 나는 주로 상처 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곤 하는 편이다. 내게 칭찬이나 위안은 힘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자존심에 흠집을 내는 말은 느슨하게 풀어졌던 마음을 한순간에 다잡는다. 그야말로 오기가 발동하는 거다. 저엔 잘 안 될 걸. 쟤는 제가 어떻게 해? 쟤는 도대체 어쩐다냐.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나에 대해 참 쉽게 늘 말한다. 그리고는 또 쉽게 잊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런 말들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지도 모른다. 84년 넌 이제 지는 해 라며 나를 놓아버리는 매니저를 보며 난 결심했다. 당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벌든지 당신이 키우는 가수보다 더 오래 노래하리라. 역설적이게도 내게 상처를 줬던 가혹한 말들은 내 드라마 같은 삶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장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는 열심히 나이트클럽에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반짝이는 의상, 비싼 의상을 사서 입고 인순이 밴드를 만들어서 월급을 줘가며 노래 연습을 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놀이공원에서 집중적으로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연령층의 대상으로 노래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곡의 레퍼토리도 다양해지고 내 노래를 듣는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가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는 인순이가 크기 바로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인순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인순이 노래를 안 듣고 갈 수가 없죠. 아마 모든 분이 다 아실 노래, 반면 날마다 인순이 노래입니다. 네, 진짜 그 인순이 하면 그 무대가 꽉 차게 정말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가수분이시죠. 이분의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그즈음 열린 음악회에 초대됐다. 열심히 노력한 탓이었을까. 열린 음악회 무대에서 부른 나의 노래는 다행히 관객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온 몸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온 내 삶의 이야기는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그제서야 어렴풋이 알듯 했다. 어디에서나 진실은 통하는 것이라는 걸. 그러는 사이에 나는 나도 모르게 국민 가수로 불리고 있었다. 그렇다. 난 해냈다. 드디어 해낸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나는 물론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과의 싸움을, 물리적인 나이와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편견과 부수지 못한 선입견과 아직 이루지 못한 나의 꿈 등등. 미니스커트도 핫팬츠도 입고 싶고 정말 멋진 누드도 찍고 싶다. 아침에 운동으로 시작해 줄줄이 잡힌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이리저리 내내 달리다가 또 밤에는 마지막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일상이 정말 힘들고 귀찮기도 하지만 어쩌랴, 나이 어린 아이들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비주얼도 중요한 걸. 친구여, 거유의 꿈, 열정. 최근 내가 부르는 노래들이다. 모든 곡이 소중하지만 특히 거유의 꿈은 특별하게 다가온다. 콘서트 마지막 곡으로 쓰려고 골랐고 주로 그때 많이 부른다. 연습할 때부터도 난 이 노래를 볼 때면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저며왔다. 눈을 감으면 내가 겪은 많은 일들이 영화처럼 떠오른다. 자, 정말 그래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다른 어떤 피부색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도 어느 면에 어느 방향에 어느 면에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하기 때문에 보아주기도 했겠지만 특별하기 때문에 또 올라가기가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쯤에서 또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이분이 부르신 노래 중에 열정을 먼저 들어볼게요. 인순이가 부릅니다. 열정. Can you feel it? 일어나 꿈은 더 이상은 너무 못 넘어야 할 벽은 너무 높고 최고라고 해도 떨어지는 날은 너무 그 잘난 나를 벗고 외표 feeling 내 자신을 믿고 다시 싸운다고 선전 보고 Yes I'm feeling it for sure when I never let this one go Oh 나에게 젊은 날이여 Oh 그 많은 서른 다 이겨내고 나는 날아가니 하늘까지 꿈을 꾸던 가는 수까지 앞으로서 한 걸음 더 꿈보다도 큰 숨 쉬며 하늘보다 높은 기대 속에 품어보다 더 큰 미래 Yeah 인순이의 열정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말 열정적이네요. 노래가. 이거 말고 제목 중에 그 혜은이의 열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열정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노래는 정말 그 단어처럼 열정적인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또 인순이의 이야기 또 읽어볼게요. 2005년 7월 KBS 낭독의 발견이란 프로그램에서 출연했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거기서 드디어 눈물보가 터졌다. 팬들 앞에 진짜 나의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다. 노래하는 인기인, 가수 인순이로서가 아닌 그냥 인간 인순이의 모습을. 기실은 작은 돌뿌리에도 힘들어하는 개미였으나 마치 하늘을 나는 새인 듯 세상의 모든 일에 무심하려 했으며 거침없이 날개짓만 해왔던 내 지난날. 그때를 돌아보며 그동안 참고 참았던 묻고 가두었던 강철 무장을 한순간 풀어버리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엔딩에 거의의 꿈을 노래하려고 했으나 너무 북받친 나머지 낭독과 노래를 섞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게 나의 본 모습이었다. 마음 약하고 눈물 많고 마음속에 있는 걸 감추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 인순이다. 그저 내 모습을 숨김없이 보였던 자리였는데 그때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 때문에 당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고.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노래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 아, 내가 할 몫이 더 있구나. 나를 더 열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내게 준 신에게 감사하자. 요즘엔 내가 나오는 SK에너지 광고를 보고 감동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몇 초 되지 않은 그 짧은 광고를 보면서도 우린 공감한다. 앞으로 펼쳐질 희망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쯤에서 또 이제 인순이들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인순이 거유의 꿈.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지리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거유의 꿈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인순이의 어떤 인생을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어떤 사는 정말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노래 가사였습니다. 지금껏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리고 다양한 길을 걸어왔다. 신경림 시인의 글처럼 길만이 길이 아니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길이었다. 그 길은 때로 아름답고 즐겁고 그리고 고통스럽기도 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지나온 그 길에서 가장 많은 힘과 에너지를 얻는다. 모든 추억이 되었지만 그 추억은 언제나 그렇듯 내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이다. 지금 내가 지나는 이 길도 그 추억이 다 추억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겐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과 그 길 중턱 어디쯤에서 만나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 당신보다 몇 배 힘들고 어려웠지만 난 해냈다고. 나도 했는데 당신이 못하겠냐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미소와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다. 난 지금 묻고 싶다. 지난날의 그 모든 아픔도 오늘을 위해 당신의 계획이었나요? 글쎄,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지만 또다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주저앉힐 수 없을 테니까. 나락에 떨어졌다고 느낀 순간 나는 다시 날 준비를 할 테니까.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날 참고 참으며 그 어떤 운명과 벽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꿈을 키워온 한 마리 거위처럼 난 비상했고 더 높은 곳을 날 준비도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바람도 마음속에 키워가고 있다. 멋지게 늙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멋지게 늙어서 세월 묻은 노래, 세월 묻은 이야기를 나를 사랑하는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나누며 그렇게 늙어갈 것이다. 멋은 없어도 맛으로 부르는 노래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말하겠지. 꿈은 꿈을 꾸는 자의 몫이라고. 자,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줄만 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꿈은 꿈을 꾸는 자의 몫이다. 이거 정말 실감하고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세상을 살면서 긍정적인 마음이야말로 정말 성공하러 가는 어떤 그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자리에 있거나 항상 긍정적일 때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때 열쇠는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문을 닫으면 부정을 하면 문은 분명히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일이든 긍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들어갈 때 그 열쇠는 분명히 나의 손에 쥐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좀 열린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또 한 곡 들어보지요. 제가 아까 쭉 보다 보니까요. 아주 좀 오래되신 분이에요. 남진의 둥지. 지난번에 그 노래를 신청곡 중에서도 들어왔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어지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이 부릅니다. 둥지.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높인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여러분 혹시 지금 저희 방송국에서요 기타 교실 열리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지금 벌써 꽤 오래되고 그 기타 교실이 열렸습니다. 벌써 20강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반 정도 좀 더 한 것 같고 12강 정도 나간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에 정말 물론 이제 무료로 시작을 했어요. 무료로 시작했는데 이제 기타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 분이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기타를 다 처음엔 정말 하나도 못 치시던 분들이 요즘에는 정말 잘 치세요. 잘 치셔서 제가 이제는 어떤 공연을 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연 준비를 좀 해보자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직은 못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어떤 그 할당량을 주고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해내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타 교실이 열린다고 오실 수 있으면 와서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대원 시장에서는 안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없으신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이제 낭송 교실도 열고 있어요. 다 무료거든요. 꼭 낭송교실이라는 게 어떤 심한 멋있게 낭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듣는 귀도 열리는 것이고 낭송을 계속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그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그 멘트를 하잖아요.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을 찝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실력이 어떤 듣는 실력도 쌓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는데 정말 뭐 어떤 직업으로 갖지 않는다면 그게 꼭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정말 무엇이든지 같이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다 보면 개모임은 괜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필요하시니까 하시죠. 그런 것처럼 그 뭐 개모임이나 아니면 그 뭐라고 하던데 그 어떤 모임인지 보면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냥 모이고 또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동아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겠지요. 만들고 정말 상대분의 방송국이 생긴 것도 필요하니까 분명히 만들었을 테고요. 어떤 정말 열린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무엇이든 생기는 것을 바라봐 준다면 나에게 정말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익이 되고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지요? 자, 이번에는 풍은화가 부릅니다. 사랑의 뒷북. 내 사랑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 허전한 갯벌에 절양한 그대 마음 약한 나를 아는 똑똑한 그대는 밀물을 기다리나요 그대는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기쁨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기쁨 해편은 내 가슴 앞에 딴중 날 울리는 사랑의 기쁨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기쁨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기쁨 해편은 내 가슴 앞에 딴중 날 울리는 사랑의 기쁨 울리는 사랑의 기쁨 네, 사랑의 뒷북 아, 풍은아가 불렀습니다. 사랑의 뒷북? 노래 제목도 참 재밌네요. 아, 그리고 공지사항 말씀드릴 게 있어요. 23일날 여기 음악회 열리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아, 내일 아마 또 이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그리고 22일날 아마 그 삼성 SDS에서 오실 거예요. 오셔서 상인 여러분께 그 손세제를 하나씩 나눠드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 김장 어떤 그 이벤트 같은 것도 해야 되나 봐요. 그쪽에서. 그래서 상대원 시장, 재래시장에서 좀 물건을 사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혹시 그때 김장을 뭐 삼성 쪽에서 필요해서 이제 어떤 이벤트를 할 때 뭐 필요하면 혹시 많이 사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아무 제가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갈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있어 봐야 되겠죠. 어쨌든 22일날 그 저기 삼성에서 오실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이제 신청곡도 본인이 좀 본인들이 좀 받아보고 이렇게 같이 좀 같이 이제 상인 우리 그 상대원 시장에 계신 상인 여러분하고 같이 호흡을 좀 같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뭐 기꺼이 나쁜 일이 아니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오실 거고요. 23일 날도 아마 올 겁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아마 참여를 잠깐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들이 저희 그 상대원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서로 이제 손을 잡고 간다는 게 결코 나쁠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좋은 마음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어느 기업 이런 걸 떠나서 기업인들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정치인들하고도 같이 가는 게 좋고 기업인들하고도 같이 가는 게 좋고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다면 상대원 시장에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아, 그리고요, 또, 맞아요. 23일날 이제 음악회를 하는데, 사실 그 장소 때문에 사실 늘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렇게 어떻게 무대를 막 꾸미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서운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자리를 또 막 알아보고 있는데, 아, 이제 그 무대를 꾸미시는 분들 이야기는 저쪽 뒤나 어느 쪽은 이렇게 좀 너무 경사가 져서 좀 힘들 것 그 무대를 차리기가 좀 힘이 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한쪽에 받침이라도 해서라도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뭐 특별한 어떤 상인을 위해서 어떤 상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원 시장을 위해서 하되 어떤 자리를 보다 보니까 그 어떤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지 다 여러분 저희에겐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그 상대원을 위한 그런 방송국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뭐 어제는 조금 제가 황당하기도 조금 했지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3일 날은 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어떤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여러 방면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노래 또 들을게요. 아 이문세가 부르네요. 가을이 오면.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분명히 이제 끝은 맺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정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경기가 좋아지겠느냐, 경기가 죽어서 그런 것을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다른 여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거고요.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예요. 뭐 어렵지만 분명히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마음은 분명히 나에게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돼. 정말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나부터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열쇠는 분명히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면 저희 이제 방송국도 그렇지만 뭐 진짜 이제는 뭐 삼성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삼성에 이제 그 어떤 정말 복지 시설을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복지를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런 팀들이 또 있나 봐요. 그분들이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오셔서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엔 분명히 삼성 그 상대원 시장의 어려운 점들을 알려낼 수 있는 그런 분명히 기회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먼저 힘이 들다고 나 못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고부터 보면 오시던 분들도 사실 와서 막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도 그냥 손을 딱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가버리죠. 그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것은 이렇게 왔을 때 저희들도 사실 이제 내려온 지가 벌써 이제 한 1년 정도 되어오는 것 같은데 그동안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안 해주셨으면 저희가 확실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막 찾아서 무엇이 도움이 될까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도움이 되는 쪽에 어떤 일이 조금 더 늦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내려왔을 때 사실 여기는 이런 내려왔으니까 같이 좀 도와서 해보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아마 조금 더 빨리 무엇인가 좀 더 많이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높이 좀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점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라도 어차피 방송국은 이제 생겨서 저희 그 문화재단이나 이런 방침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방송국을 이끌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커다란 기업들도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삼성 그 상대원 시장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상대원 시장에서 그분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잡아야지만 무엇이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을 닫고 딱 마음을 닫고 여기를 안 돼 하고 있으면 그리고 정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은 누군가 왔을 때 분명히 손을 잡을 준비를 늘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좀 뭐 결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버릇없는 그런 말을 했다면 용서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한번 노래 하나 더 들을까요? 인순이가 부릅니다. 인순이 노래 참 좋네요. 일어나 들려드릴게요. 일어나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엮어서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또 같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지요? 노래 들려주는 시장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없네요. 제가 없고 23일날 음악회 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만나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요즘에 감기가 아주 유행이에요. 저도 사실 또 콜록거리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뭐 어떻습니까? 누가 보기에 좀 아, 이 계절에 무슨 옷을 그렇게 두껍게 입어 이렇게 해도 내가 안 아프면 좋죠. 그죠?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아마 감기 안 걸리려면 제일 좋은 게 아마 목에 이렇게 뭘 좀 두르는 게 아닐까. 아니면 목이 긴 티를 입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또 이 가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